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처럼 복된 평안 가운데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프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주님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담대히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지난번에 했던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 그 자체가 어떤 사물의 존재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의 원리가 아름다움이다. 존재가 선하고 일치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존재와 선이 일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어떤 사물이 개별적으로 완전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의 질서 속에서 아름다울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름다움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 자연과 모든 인간의 도덕 세계 속에 펼쳐져 있어요. 그것이 아주 찬란한 질서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적인 질서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질서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 머릿속에 그 기가 막힌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교회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수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버려 두니까 교회가 너무 더러워지고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교회를 5년 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여튼 제가 깊숙이 관여해서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도 교회를 질 때도 여러 사람이 많은 이야기 해줬지만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지만 이게 올바르게 되지, 벽은 집사님 말 듣고 천장은 권사님 말 듣고 기둥은 장로님 말 듣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교회가 건물이 제대로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 도움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시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완전히 지은 건 아니지만 지었다고 치면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속에서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먼저 구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글자와 숫자를 표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가운데 다리는 어떻게 만들고, 복도는 어떻게 구성하고, 방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그거를 예쁘기만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다리를 놔야지만 사람들이 양쪽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길이, 선, 높이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고 거기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구상하는 것은 도덕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을 땐 두 개가 나눠지지 않고 두 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응? 통일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요? 안 가나 보네. 큰일 났네. 오늘 어려운데. 이해 가요? 후. 한 번만 더 설명, 이걸 못 알아들으면 다음을 못 나가니까 한 번만 더 설명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풀, 꽃, 사람,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돌멩이, 모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창조하시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 사이에는 거리도 있고 크기도 있고 길이, 높이, 부피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각기 다른 물질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지만 무질서하게 보이질 않고 이렇게 질서가 있게끔 보여서 아름답단 말이죠. 그거를 자연적인 질서라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질서는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보면서 아 예쁘다, 아 좋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선한 목적을 따라서 그 자연적인 질서를 이용하고 자연적인 질서에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연적인 질서가 자연의 질서고 뒤에 나오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질서 사이에 있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인간이 사람에게 올바른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모든 도덕적인 생활, 이것과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지성 안에서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 안에 무슨 풀이 있겠어요? 꽃이 있겠어요? 돌멩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 가죠? 예, 네,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뭐냐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아름다움이란 존재와 선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재와 선이 일치하는 방식이 어떤 물건이, 어떤 사물이 개별적으로 흠 없이 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 존재와 선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존재잖아요. 그죠? 존재예요. 사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이시니까 됐죠? 그 존재가 선에 일치하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선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실 수가 있어요? 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목적을 거스를 수가 있느냐고요? 아,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아, 건강해야지. 그리고 딱 정해. 근데 뒤에 가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에겐 그런 모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대해서 거스릴 수가 없이 완전히 일치하셔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시간 속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극복해야 돼요.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결국은 이 속에서 있다가 시간 속에서 시들어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에 나무도 모두 썩고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참으로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이게 이런 풀하고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풀이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말라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도 결국은 사라져요. 사고로 죽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의 기운에 삼켜서 죽어져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살덩이만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릇한 게 육체는 시간 속에서 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영혼은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영혼은 인간이 아니지. 그럼 인간이 아니라 소나 돼지가 되냐 하면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만나야 되는데 육체가 소멸해서 없어져. 근데 영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되도록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시작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지 않았지만 끝나는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영원한 성격을 가진 영혼이 사라질 육체와 만났으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것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풀이나 동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 이거죠. 더 많은 있음을 가진 존재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참으로 존재하시고 참으로 존재하죠. 응. 근데 그 존재가 시간에 의해서도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질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뒤로도 끝이 없고 현재 그리고 미래로도 끝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존재하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이 리모컨은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리모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그렇게 무한하면서 시간을 모두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에 당신이 완전히 일치하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완전한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큼 존재하시는 사물이 없고 하나님만큼 당신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스스로 부합하시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란한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움 자체이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존재와 선이 일치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개별적인 완전성과 질서 안에서의 완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셔야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첫째는 뭐냐면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각 위의 완전성이에요. 각 위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복수성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나 선함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무인도에 여자 하나가 태어났어요. 최초로.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 여자가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예? 아니 하다못해 둘이 있어야지 좀 비교를 해보고 아, 얘가 더 낫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복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때 대해 다 제가 환희를 느꼈던 교리들이에요. 지금도 물론 느끼고 있는 중이지만 복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셋이면서 하나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셋이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뭐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제가 그 삼위일체 교리 언제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길게 한번 시리즈로 설교할게요.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이 맨 처음에는 성부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는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출하시는 거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부만 고유하게 있는 존재이고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 영원 세계 그 속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아들을 낳으셨을 때, 그 아들을 낳으시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표양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창조하신 것처럼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영원한 세계 이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다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첫째 날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를 낳으신 것은 인간을 창조한 것과는 틀려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무한한 것이 무엇을 덜어내면 그 무한한 것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지. 그거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죠.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낳으셨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로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한정이 없으신 이런 모든 사물들은 한정이 있잖아요. 이 컵이 이런 테두리 안에 묶여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이게 끝없이 이 사기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정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풀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자라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얼만큼까지밖에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까지를 향해서 자라는 거예요. 응? 인간도 이렇게 한정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부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정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정성이 없으신 분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도 또 한정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왜? 무한하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한하신 분이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이번에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그 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삼위의 하나님은 시간 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앞뒤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어도 그것은 모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 속으로 빨려가서 그래서 모두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셨지만 성자 없이 성부가 계시던 때도 없고 성자 없이 성부가 계시던 때도 없고 성령 없이 성자와 성부만 계시던 때도 없는 그런 결론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또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니까 또 이게 참 존재예요. 그런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거죠. 예? 공유하시는 거예요. 공유하시는 거예요. 공유하시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영원세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 이게 시간세계 속에 들어오면서 삼위 하나님이 질서롭게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신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대요. 이건 반은 틀린 거고 반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분업화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구속하실 때도 함께 일하시고 그 구속을 적용시키셔서 믿음을 주실 때도 함께 일하시는 거죠. 다만 그 함께 일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 중 어느 분이 주되게 그 일에 관여하시고 나머지 두 위의 하나님이 어느 때에 부되게 부차적으로 관여하시느냐 하는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분업되는 것처럼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시간세계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양태를 가리켜서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양태가 시간과 공간을 가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가 펼쳐질 때 이것을 외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 속의 경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론은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오셨지만 성부보다 열등하시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완전하셔요. 그리고 무한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합치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완전한 아름다움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대로 완전한 아름다우심이며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완전한 아름다우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 안에서의 완전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겨우 아름다워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한 위, 한 위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독립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세 분은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존재의 양식을 이 세상에서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 속에 물질 속에서 어떤 관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대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만져지는 이 감각적인 사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게 삼위 하나님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회사에 있으면 사장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집에 오면 아버지니까 그 다 옛날에 정제받은 양태론이에요. 물, 수증기, 얼음 이런 것도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안 되는 비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 서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동방교회는 삼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삼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접근이 각각 달랐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분 한 분이 부족함 없이 완전히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삼위로, 복수로 존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원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셨다는 거죠. 지금 비로소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도 사랑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성립을 안 해요? 그럼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가세요? 몇 주 만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냉대를 하네. 네? 하나님이 지금은 사랑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나? 그때도 사랑하고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때문에 생겨난 사랑이 아니라 원래 사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사랑이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 간의 사랑이에요. 위들 간의 사랑이에요. 예, 그 위들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그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이런 왜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그죠? 예, 네, 우스워 보이죠? 근데 아름다움의 유일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유일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답을 먼저 가르쳐 줘, 그러는데. 사랑의 유일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울 때 사랑하게 됩니다. 아름다울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제 이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면 아름다움이 무한하면 불러일으켜지는 사랑도 무한하겠어요? 무한하지 않겠어요? 무한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사랑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죠? 왜? 삼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밖에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귀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제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러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주 나쁘고 더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도 사랑하게 돼요. 응? 이런 어떤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적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가치 없는 인간을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박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박애애라 그래요. 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목적애일까? 박애애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목적애일까? 박애애일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실 때 아주 비참한데도 이 안에서 너무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결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워낙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 없다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결격이죠. 왜? 그건 한계가 있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목적 애와 박의 애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 속에서는 이것을 목적 애와 박의 애로 나누기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화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다시 통합을 이루는 경험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이 다 나쁜 놈들, 다 죽일 놈, 쓰레기 같은 인간, 난 너 싫어. 그리고 다 침 뱉고 돌 던지면서 다 돌아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어. 도덕적이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욕망이 많고 죄만 짓고 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를 너무 사랑해.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남이 못 본 그 무엇을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구나.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화를 받으니까 남에게는 그 더러움과 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형상이 포기하고 폐기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 잘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인간을 보고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들의 많은 결점과 죄악에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 능력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바로 그 모든 죄와 불결과 더러움 속에 묻혀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인간이 다 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과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에서 쓰레기 같고 저 인간은 절에서 갖다 버려야 되고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급기야는 그런 인간들하고 살아있는 내가 너무 싫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통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는 정말 없는 건데. 저 사람은 저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마치 쓰레기통에 피어나는 장미꽃 같구나.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고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겠죠. 그렇죠? 마음이 반듯한 사람은 일도 반듯하게 해놔요. 마음이 반듯한 사람은 일도 반듯하게 해놔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똑바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은 보는 것도 찌그러지고 일해 놓은 것도 찌그러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해 놓은 모든 일, 그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모든 물건들과 사업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아름답게 창조하셨겠어요? 후지게 창조하셨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운명이라고 그래버리면은 좀 썰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아름다운 것밖에는 하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좀 덜 된 거를 아무리 하고 싶어 애를 써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대답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다는 거는 이런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말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기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깥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변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존재에 있어서 이런 테두리가 없으셔요. 여기가 끝나고 이 다음은 다음 공간이나 시간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겐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잘 드세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막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밖이에요?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럼 다시 바꿔서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이 끝없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과 교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물들이 이렇게 들어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들어와.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속에 담고 있어서 연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별과 하늘의 달과 별과 이 모든 창조된 모든 세계, 그 바람에 하늘거리는 풀잎들과 작은 꽃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리고 풀벌레 소리, 광야를 휘도는 바람과 세찬 파도 소리와 그 떠가는 구름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고 또 당신이 그 모든 것들 속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모든 자연적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로 아름답게 몸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영혼도 그런 질서를 잘 가지고 지켜서 아름다운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 두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이 창조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자연계가, 자연세계가 아주 아름답죠. 아주 아름답죠. 아주 탁월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조용히 감고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그리고 물과 창공과 바다와 물에 다니는 고기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풀과 나무와 꽃과 곤충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생각 안에 있던 의도를 훌륭하게 드러낼 것 아닙니까? 훌륭하게 드러내겠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의 그 아름다움은 지금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이 자연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연계에 확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끔 그 질서를 어긋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짐승들이 사람을 물어서 죽여요. 그리고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연계들이 성을 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를 가져와요.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연계의 불균형들이에요. 원래에는 그 세계가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계만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아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올바르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올바르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사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없거나 망가졌거나 무엇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것을 아름다운 것을 올바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요새 굉장히 불편한 게 저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희미해요. 모든 게. 안경을 써도 그래서 자꾸 자기 모른 척 한다 그러는데 그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서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직원 이름을 부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자매를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속으로 괘씸해 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앞에 다가왔는데 보니까 내가 부른 그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 왔어. 하도 손짓을 하니까 온 거야. 예. 네.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이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세상을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뭐 맹인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 선이 또렷하고 파란 하늘. 그리고 테두리가 선명한 구름. 그리고 여러 겹으로 보이지 않는 도로, 철길.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근데 뭐 거의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주 아름다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저처럼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면은 그거거든요. 오늘도 사모님들이 와서 꽃을 많이 심었는데 우리 사람 지나면서 저 꽃 예쁘지 여보 근데 난 사실 꽃이 안 보여요. 정말이에요. 꽃이 안 보여요. 몇 번을 꽃 심은 거 봤냐 그러는데 그랬다고 그랬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꽃을 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저주를 받아서 아름다움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인간은 더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양쪽이 다 망가졌는데도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숙연해지는 거야. 하, 너무 아름답다. 응?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 너무 아름다워요. 그 너무 아름다울 때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마음 들지 않아요? 아, 이럴 때마다 네, 계속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여보, 여긴 너무 아름답다.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걸 오래 붙들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름다움과 영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노래를 지었죠. 온 세상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잘 알 수 있어요. 비 오다 개이면 어여쁜 화초밭 하늘에 멋진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지만 겨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은 불우한 영성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거의 그 압도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었을 거라면.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보면 이 안에서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아, 아름다운 걸 보면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사랑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창조한 세계를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도 참 그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똥만 연구했어요. 똥, 똥만. 응. 그래서 똥을, 어떻게 보면 그 아름똥의 아름다움. 그 여기서 내가 전시회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0억 명의 사람이 일평생 동안 그러니까 한 1만 번 정도 똥을 싼다고 치자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똥을 쌌는데 똑같은 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가 뭐냐면 똥이 더럽다는 네 생각에 오늘 똥침을 놔주마. 어? 그거보다 조금 난 거죠. 어떤 사람은 고래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고래를 찾아다니면서 고래 하나하나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래에는 여기 이렇게 뭐, 그, 이, 뭐가 이렇게 그 부스럼 같은 게 남겨 있거든요. 그것들 사진을 찍어서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 똥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그 똥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에 깊이 심취하면 마지막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 그거를 눈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래를 연구하면서 참 깊고 오묘하도다 사랑스럽다라고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아닌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거를 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각기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바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타락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만 있었지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비유 되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고 사랑이 많은데 불우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택배를 시켜서 돈이 말이 안 되는구나. 택배를 시켜서 아주 값진 물건들을 많이 보내서 자기를 가난해서 구해줬어요. 그때 그 비 오는 길을 달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기에게 배달해준 택배의 손을 붙들고 비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거를 보내준 사람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택배하는 사람은 손을 붙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정작 이걸 보내준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겨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죠. 자식에 대한 하나님과 단절된 자식에 대한 사랑, 남녀 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 새 창조한 세계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염려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끈끈이에 달라붙지 말고 끈끈이 기억하죠. 내가 쥐 잡을 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쥐가 뭘 먹기 위해서 막 하는데 털썩털썩 아침에 나가보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막 이러면 엄마가 갖다가 물통에 물에다가 풍덩 집어넣어서 결국은 익사시키잖아요. 그런 끈끈이에 달라붙는 것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혼은 죽음이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설교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오르디나테 인 메움 가리다템 내 안에서 사랑을 질서롭게 해 주옵소서. 그거죠. 감동적이니까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 똑같진 않지만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끈끈이에 달라붙도록 하지 말고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니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하자. 누군가 내가 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 우리 모두 너와 나를 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자꾸나. 그 다음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영혼의 외도가 시작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아니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소멸하고 변하고 사라지면서 사랑했던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는데 그 존재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승의 나루터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니 그 사랑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뭐 주시고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모든 것 땅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와 하늘에 있는 커다란 별들을 보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 발견하게 될수록 그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데 왜 아담은 타락을 했어요? 꼭 하고 싶은 질문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에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러한 명백하게 비치는 아름다움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과 힘들을 물리치는 것이어야 했으니 아담의 죄짓고자 하는 의지는 실로 초인적인 의지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야 돼. 자, 그건 너무 길고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데 다 못할 겁니다. 그럼 내가 다음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심미적 경험과 사랑이에요. 여기서 심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건 뭐 아름답고, 이건 아름답고, 정말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그게 무슨 이유? 오시면 옷에 대해서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안목이 참 뛰어나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다 버리는 땅을 사놨는데, 한 10년 뒤에 대박이 터졌더라. 그럴 때도, 참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름다움이겠죠. 그건 또 다른 의미겠죠. 그것이 신미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미안. 그래서 이게 신미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은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그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론과 학문을 가리켜서 신미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죠?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한다 할 때 심자고 미는 아름답다는 거죠. 심미안이요. 자, 그러면 이제 발견을 봅시다. 그러면 그 심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건데,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건데, 뭐가 아름다운지를 인간이 어떻게 알길래 그 아름다움을 구별해낼까요? 응? 모두 다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이들도 두 개의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 두 개의 옷을 갖다 놓으면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한다 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의 능력이 이렇게 시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나면 그다음에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안목에서 볼 때 더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은 누가 주셨을까? 어떤 물건을 보면서 예전의 본 물건도 아닌데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오는 능력일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질문했죠. 사람이 모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림처럼. 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길 옆에는 이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오래 묵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소나무 사이사이로 끝이 없이 펼쳐진 은모래 빛 백사장이 보이고 그 백사장이 끝나는 지점에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것 같은 물거품들이 일어나고 저 멀리에 쪽빛 바다에 찬란한 빛이 있고 그 위에 에메랄드빛 하늘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흰 구름이 아름답게 떠가고 하늘 위에서는 태양이 장렬하면서 그 물빛을 반사해요. 자, 우리 모두 거길 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의견이 막 갈려요. 야, 아름답다. 하니까. 지긋지긋하다. 더럽다. 토할 것 같다. 세상에 이것도 구경이라고 오냐? 이러는 견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볼 때 모두 다 예외 없이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배웠냐? 이게 처음 온 해변인데. 응? 어디서 왔느냐? 이게 우리의 고향에서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온 거야. 우리의 고향이 어디? 영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름답구나.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물들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될 때에는, 아름답다고 느끼게 될 때에는 이 안에서 감정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감정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이 감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시각을 통해서 혹은 촉각을 통해서 혹은 냄새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서 똥내가 난다면 빨리 치우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놓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게 육관을 통해서 귀, 코, 입, 눈, 피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것이 여기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지만, 아, 이게 참 좋다. 이런 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의 신미안이 작동해서, 아, 예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출렁거리는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동이라고 저는 불러요. 정동. 인간의 정이 동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이런 정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풀! 출렁! 그리고 이 안에서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감동이 이 풀 자체에 묶인 출렁거림이 아니라, 이것이 참 아름다워서 내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는데, 이것을 지으신 사람이 즉시 연상이 되는 거죠. 왜? 이 지성이 타락하지 않고 맑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소급해 올라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오히려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런 정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동. 그런 무슨 정동이 일어나냐면 아름다운 걸 보고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정동이 무슨 정동이에요? 사랑의 정동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풀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이에 이파리에 난 수많은 줄기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선들을 발견하는 그것을 따라서 뿌리에서 빨아올린 양분들이 흩어지고 엽록소가 형성되고 잎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모든 것을 보아도 다 소리치면서 그거를 보고 감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감동을 받는 대상인,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대상인 피조물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아,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희들이 찬탄하느냐? 사실은 나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희미한 투사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피조물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귀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에 다가오도록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이 특전사에 가 있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그 선삼 그 뭐라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뭐지? 아, 장례상. 장례상을 넣어서 달인 보약을 이렇게 한 박스를 해가지고 택배로 보냈어요. 그 뭐 월급 뭐 얼마? 4만 원? 얼마? 4만 7천 원인가? 뭐 얼마 받는다는데 그거 뭐 어디서 돈이 있어서 보냈겠어요. 그 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보약 그런 거 그렇게 썩 많이 내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열심히 먹었어요. 그 볼 때 장례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모상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허공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증거들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보면서 잘 못 읽어. 그게 뭐냐면 취직을 시켜주셨다든지 아니면은 그럴싸한 형제한테 시집을 보내주셨다든지. 예, 나중엔 또 눈물도 많이 흘리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좋잖아. 예, 또 세례복 입고 결혼식 아니야. 저 세례복 입고 결혼식 가는 게 아니라 이 뭐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거를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미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한 인간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만물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출렁거리는 정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정동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반복될 때 경향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 경향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경향성이에요. 자, 자매가 지나가다가 좋은 형제, 멋있어 보이는 형제를 한번 만났어요. 이게 봤어, 멀리서. 딱 봤는데 키도 크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얼굴도 품이 있어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말도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출렁거리는 정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매도 아니면서 뭘 또 대답을 해. 자매들이 대답을 해. 자, 출렁거리는 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게 사랑인가? 말해봐요. 그게 사랑일까? 아, 대답 좀 해봐요. 그게 사랑일까?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뒤집어봐요. 충격받지 마세요. 그걸 뒤집어봐요. 하나님을 한번 얼핏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그 흔적을 뵀는데 출렁하고 정동이 일어나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까는 단호하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허, 그것마저 빼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죠? 그 얘기죠? 그게 벗겨져야 됩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혼란이 오겠죠? 도대체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좋은가? 아니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출렁하고 일어나는, 잘 들으세요. 출렁하고 일어나는 정동은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이런 정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 이러한 출렁거리는 정동이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일어나면 이 정동의 반복이 경향성으로서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나오는 오작동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이라 이거죠.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뭐 거의 100%. 중생,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비록 오작동을 했어도,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아, 이거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 안에서 출렁거리는 정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동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출렁거리는 정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체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의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게 이제 지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렇게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눈은 육신의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고 영혼의 눈이야. 그러면 이것은 영혼의 온전함과 온전한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죠. 육체가 밥을 밥 잘 못 먹고 여기에 막 그 저 터져 얻어 맞고 해가지고 여기가 퉁퉁 붓고 핏발이 서고 그러면은 그 물체가 제대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맑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혼탁하고 더러워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올바로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떨어져서 죄가 융성해도 이거를 보고 소라 그러진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진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게 천사라 이렇게 보진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도 이거는 풀이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죄 가운데 있을 때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틀린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 이 아름다운 것의 원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 클까? 그리고 글로 이걸 밟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하나님에게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여기에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미안한데 좀 더 들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디로 뛰어올라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시면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저는 자기 회귀적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 회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 회귀적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영원한 세계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자기 회귀적 방식으로 사랑하면 영혼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땐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출렁거리면서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는 분이길래 그것을 약간 모양만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회귀적 사랑이 아니라 영원 회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끊어버리고 이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회귀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예쁘구나. 우리 집에다 잔뜩 갖다 놔야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해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풀에다 비유했으니까 사람에다 비유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에 비해 이게 바로 탐심.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한 그 정확한 의미라 해요. 그 신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이 이것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커다란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아주 추호도 회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남았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맺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넌 날 사랑하라 그러신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최대의 숙제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리 아니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바로 그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질서의 문제라 이거죠. 결국은 그 질서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난 너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난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난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게 그 질문 속에서, 그 명제 속에서 넌 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나는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명, 그 속에서 인간은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이데커 같은 사람은 확 던져진 존재라고 봤어요.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던졌냐 그런 거 필요 없대.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던져져 버린 존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본래 누구냐 그런 거 다 때려차릴 게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명제예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쓸모없이 그냥 생겨난 잉여적인 존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에게 무슨 놈의 목적은 무슨 놈의 인생에게 무슨 목적이 있냐? 그냥 자기도 할 수 없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던져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고민은 결국 어디로 집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존재해버린 의미와 가치도 없이 존재해버린 나를 어떻게 이 불안하고 이 그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진퇴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그렇게 규정된 인간이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모든 사물들 속에 있는 이런 도덕적인 질서나 자연적인 질서 그런 다 그 말라빠진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이게 다 필요 없대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돌아간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인간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헤겔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커다란 조직체 속에 커다란 집단 속에 한 개체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음 이후에 세계로 갔대요. 그 누가 그러더래요. 너 누구냐? 저 한미순인데요. 네 이름 석자 말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는 너의 가족을 물은 게 아니다. 너 누구냐 말이야. 제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느 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난 네 종교 물은 게 아니다. 너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지? 제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아무데 가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거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큰 벌을 내리실 것처럼 협박하시듯이 넌 나를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지. 나만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것으로서 인간,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규정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식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찾아보려는 인간은 미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정신병, 마지막에는 그 생각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생각하면 정신병동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곳에서 자기를 발견하거나 자기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라 넌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넌 나를 사랑하거라. 그 초청을 한번 생각해보라. 넌 나를 사랑하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이에요. 나는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만족을 느낀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넌 날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날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가나? 왜 하나님은 다 같은 인간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되게 부담된다. 이게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깥에서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우리 밖에 펼쳐진 삼라만상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거를 딛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한 그래서 출렁거리는 정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간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도덕적인 행동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묻어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 시련, 그리고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쏟아내어서 창조하시는 피조물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 속에서 찬란한 눈부신 아름다움의 빛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고백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시나이까? 아, 감사합니다. 이 존재의 가슴 벅찬 위대함 만물을 향해서 소리치는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받은 존재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씩 뿌려져 있는데 이것들의 엑기스가 뭉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 교회, 교리,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세우신 성례 이 모든 것 속에는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농축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희미한 데 가서만 발견하려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의 흔적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질서를 좇아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불러주신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